왠지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사랑하고 싶어 사랑에 빠지고 싶어 사랑은 이런 건가 봐 가슴이 저려오네요 그리움이 이런 건가 봐 자꾸만 눈물이 나요 오렌지빛 노을 창가에 와인잔에 입맞춤으로 모두 알고 싶어 벗어버린 아담과 이브처럼 Hold me close, don't let me go Take my hand and keep me close Please you love me forever I never want to say goodbye 오렌지빛 노을 창가에 와인잔에 입맞춤을 쉬고 싶어 사랑을 꿈꾸고 싶어 난 그냥 네가 정말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모두 알고 싶어 벗어버린 아담과 이브처럼 Hold me close, don't let me go Take my hand and keep me close Please love me Say goodbye.